과거를 꽉꽉 대놓으니 뗄 수가 없지. 오, 이제 보니 네가 흥보로구나. 심심하던 중에 잘 왔다. 예, 마당새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처마 끝에 지리산에서 겁먹쳐온 박달 홍두께 있느니라. 이리 가져오느라. 이런 놈은 복날 개잡듯해야 되느니라. 널 보는 허동바라 지리산 몽둥이를 뚜누에 번뜩 들고 내 이놈 흥보놈아. 잘 살긴 내 복이여 못 살기도 네 팔자 굶구벗고 내 모른다 표썸 조자언들 마당에 뒤지 안에 다물다 물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뒤지 홀며 전국간 조자언들 철록방 금괴 안에 가득가득이 환을 지어 떼돈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귀도 놀며 지갱이 조자언들 구진방 이 안에 뒤아지가 들었으니 너 주자고 독풍기며 싸내기 주자언들 황개 백개 수백 마리가 득득하고 꼬꼬우니 너 주자고 닭풍기려 몽둥이를 드러내고 내 이놈 강도놈 좁은 골 벼락치듯 강자 싸움에 기집치는 담에 걸친 구렁이 찌는 후닥닥 철파 아이고 밥도 줬어 이놈 후닥닥 아이고 다리 풀어줬어 형님 흥보 피하려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빈분을 걸어놓니 날도 때도 못하고 그저 폭풍 맞는디 안으로 쫓겨 들어가며 아이고 영수씨 사람 살려줘 아이고 영수씨 날 좀 살려